과거 웃지를 마세요. 알아서 무엇 하나요.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. 살다 보면 다 그렇지.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.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. 돌아보지 마세요. 돌아보지 마세요. 그렇게 흘려보내요.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. 인생이란 다 그렇지.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.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.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면 오늘